안녕하십니까. 조동혁 내과, 신장 내과, 아이비타 치료 클리닉의 원장 조동혁입니다. 이번 주 폭염의 날씨를 거치면서 이제 풍성한 가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당이 많아 맛있는 과일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 풍성한 가을은 당뇨 환자들에게는 더욱 조심을 해야 하는 계절입니다. 미국 의학협회 저널인 자마의 발표에 의하면 미국 성인의 12%에서 14%가 당뇨병이고 38%에서는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전 당뇨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것은 인종별 당뇨 유병률에서 백인이 11%로 가장 낮았고 아시아인이 거의 두 배인 21%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100명 중에 21명이 당뇨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더욱 안 좋은 사실은 당뇨 환자의 3분의 1 이상이 미진단 상태로 당뇨병에 걸린지 모른다는 것인데요. 아시아인에서는 무려 51%가 미진단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히스패닉에서는 49%, 흑인에서는 39%, 백인에서는 32%만 미진단이었다는 것에 비해 인종 중에 아시아인이 당뇨가 있는데도 의사를 보지 않아 당뇨의 치료는 고사하고 진단도 못 받는 빈도가 가장 높은 인종이었다는 것에 실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한인 의사로서 각성을 하게 되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제가 내과 전문의 보드와 신장내과 전문의 보드를 둘 다 가지고 있다 보니 고혈압, 신장병, 부종, 전해질 이상, 비타민 및 영양실조 전문가로 그동안 백인 환자들을 주로 보면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또한 당이 소변에 나온다고 하여 이름이 붙여진 당뇨라서 신장내과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당이 소변으로 나온다는 것은 당뇨의 합병증이고 따라서 당뇨 중에서 일반 내과에서 고치기 힘든 당뇨들을 전문적으로 보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되는 것이 신장내과입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나 조절 안 되거나 힘든 당뇨 환자들을 다른 의사분들보다 많이 보게 됩니다. 한인타운에서도 이것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제 병원에서는 당뇨 세미나도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전화를 주시거나 육가와 버질에 위치한 저희 조동혁 내과 신장내과 병원을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100세 건강시대 라디오 칼럼과 유튜브 및 세미나와 CD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많은 건강 지식을 알려드리고자 하니 많은 애청을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과 전문의와 신장내과 전문의 조동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